도로시와 함께하는 에토스팟 제7화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2015년 3월에는 위헌소송에 대해서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이 대체 뭐냐, 뭐가 중요한 거냐, 말하자는 게 대체 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함께해 주실 이병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혁신가 여러분, 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아, 오늘 날씨가 참 더워요. 아우, 덥네요. 아유. 되게 에어컨 있으세요? 아, 에어컨 있습니다. 근데 네. 장만한 지 한 몇 년 됐죠. 아, 네. 저기 뉴스 보니까 하루에 에어컨 두세 시간씩 한다면 전기세 20만 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말도 마십시오. 아파트는 네.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 집이 주택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데요. 한 달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에어컨 비용. 에어컨만 썼는데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방학이라고 하면 애들이 집에 있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네, 밖으로 돌아다니길 바라고 네. 네, 집에 있으면 에어컨만 틀어야 되니까요. 아니면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커피숍 이런 데 가면 그나마 좀 낫겠죠. 네. 근데 아무튼 요 몇 년 동안 누진세 때문에 저희 집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약 2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네. 네, 그게 다 이제 지금 현행 누진세 때문인데. 아, 시원하긴 한데 좀 아깝습니다. 네. 아, 정말 네. 아깝습니다. 뜯어 고쳐야 될 게 한두 개 아니겠지만 그 오늘 본론으로 넘어와서 김영란법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대표님 김영란법 이거 대체 뭐 하는 법인가요? 아, 네. 뭐 우리 네티즌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 제공받을 시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네. 돈이 참 그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적용 대상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단체 그리고 공기업 종사자들, 또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그다음에 언론사 종사자 등 이게 다 해당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도 만약에 뉴스를 발간하게 돼서 인터넷 언론이 된다고 하면 언론사 종사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은 주고받는 모든 사람이 다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말만 그렇게 해놓은 거고 사실상 뭐 전 국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행성을 발견해도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지 않습니까?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법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금은 서강대 석좌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발의한 법안이라고 해서 김영란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별칭이죠, 별칭. 아, 그렇군요. 네, 그 이 법은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정이 났죠. 네. 그러면서 시행일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임박해 오니까. 그와 관련해서 법안을 조금 수정하자 이런 의견들이 정치권이나 기타 분야에서 계속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상향 조정하자라는 의견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향 조정에 대한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행령 되기 전에 바뀔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네. 지금 최저임금이 6천 원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저임금의 5배 면 6,533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저 임금의 5배 이상을 하지 말자. 접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저 임금을 만약에 만 원으로 올린다. 네. 그러면 5배는 5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5만 원 올리지 말고 결국은 최저 임금 배수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아까 9월 28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두 달이 채 안 남았네요. 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자, 화면에 보이시죠? 아, 네. 네. 아, 얼마 전에 아주 잘 좋네요, 이거. 네, 얼마 전에 네. 그 합헌 결정 난 다음에 저기 원내 1, 2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서 좀 이거 관련해서 그 특별 뭐 비상 대책 위원회 같은 걸 열고 네. 그 정책 제안을 다시 했는데 주목할 만한 거 여기 더민주 쪽에서는 이 가격 기준을 아주 되게 노골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네. 3만 원 여기 가격 기준을 식사 3만 원 그리고 선물 5만 원에서 5만 원, 1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자. 이게 합리적이다. 아, 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섯 배로 딱 하면 딱 적당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 요거 보고 좀 놀라운 게좀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 그렇죠. 네. 우리 사회가 이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요. 아, 그래 네. 아세요? 아, 네. 그렇죠. 그거죠? 네. 네. 그러면 법이 개정돼서 뭐 5만 원, 10만 원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식사하는데 5만 원 안으로만 쓰면 여전히 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합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준 거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돈으로 밥 먹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이 법이 뭐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어이없습니다. 네. 이거라도 통과를 시켰고, 다행히. 그래서 규제를 한게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수 자체 3만 원 미만, 5만 원 미만을 하면 10만 원 미만을 하면 합법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식사를 하더라도 본 회사에 상관없이 자기 돈을 쓰고 또 회사에서는 그걸 쓸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연봉을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본인의 돈을 들여서 예, 영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합법적으로 예, 그래야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은 사회자님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리베이트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법 중에 중요한 조항들이 좀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자. 예, 이런 의도에서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령이 9월 28일 날 바로 시작을, 어떻게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한다면 뭐 어쨌든 한 방에 정리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또 수긍이 가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네요. 하여간 김영란법은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경제 물가 단위가 바뀔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아 대표님 그 지난 방송 끝나고 저한테 그 김영란법 자세히 보면 윤리경영 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좀 얼핏 말씀을 하셨던 것 그걸 또 같은데,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김영란법 얘기하면서 그거 마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한 원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5장에 징계 및 벌칙, 제24조 양벌 규정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다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금품 등의 제공자가 공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 이거 어렵네요. 읽다 보니까. 네, 결론은 뭐냐면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별 규정에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그거죠. 결국은 이 윤리 경영 교육을 통해서, 즉 윤리 경영의 수행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베이트를 받지 말자, 청렴하자, 반부패하자. 그래서 윤리 경영을 각급 기업에서 도입을 하자. 그리고 나 자신부터 윤리 경영 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영업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만약에 실수로 이런 윤리경영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경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양불 규정에서도 결국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차원에서 윤리경영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경영 교육을 일상화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네. 그 양벌 규정 마지막에 있는 문구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건데 네, 그렇죠. 그 제가 보니까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요거 많은 걸 내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경영 교육만 하면 된다 요렇게 봐선 안 되겠죠? 아, 그럼요. 물론 그거는 교육만을 의미하진 않고요. 네. 부정 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이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띌 수 있고 또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윤리경영 교육이라는 것이죠. 네. 물론 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네. 더 근본적인 것은 윤리경영 교육입니다. 우리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이야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윤리경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김영란법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출발을 해야 네.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조직에서 윤리경영은 정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단추는 역시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이야 할까 합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